생각에 오늘도 나 날은 점점 어둑해지고 오늘은 달빛 비추려나 그대 걷는 길 날 저물까 걱정이죠 혹시 그대 몸도 달퍼 어둠 속에 추져 앉을 때 달림이여 높이 높이 돋아올라서 주세요. 어두운 밤길 지른 흙에 내 님 넘어지지 않게 그대 고운 노란 빛으로 차갑고 다정한 온기로 세상 끝 넘어 우주까지 어두운 밤길